너의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찬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왔다! 쟤 또 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항상 수요일날 오후에 찾아뵙는 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오늘은 조금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어제 뭐나 이제 그제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남부지역이나 저기 뭐 강원도 쪽은 비 오는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수도권 쪽은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오늘이 그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그러면은 그 네 11월 11일이면은 우리 빼빼로데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일자가 네 개니까. 예, 네, 일자가 네 개니까. 근데 뭐 굳이 뭐 빼빼리데 이런 것보다는 젓가락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참 그, 데이, 무슨 데이를 이렇게 뭐, 발렌타인데이, 뭐, 블랙데이, 네?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예? 무슨 뭐, 무슨 데이, 뭐 되게 많잖아요. 발렌타인데이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여자가 이제 그 선물을 하죠. 초콜릿을. 그럼 남자는 이제 그 초콜릿을 받아. 발렌타인데이 때. 그리고 이제 정확히 한 달 후에 화이트데이 날 그 초콜릿 준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화이트데이 날 박하사탕을 주는 거죠. 그 여자에게. 예. 자기한테 초콜릿 준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박하사탕을 주는 게 화이트데이. 예. 근데 블랙데이는 뭐냐, 근데. 예, 그럼 발렌타인데이는 좋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줬어, 발렌타인데이 때. 그러면, 화이트데이 날, 한 달 후에, 그 초콜릿 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줘요. 하얀 사탕을. 그러면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블랙데이는 뭐냐 그러면 블랙데이는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낀 사람들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짜장면 먹는 날이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네. 쓸쓸하네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어버리니까. 네. 화이트데이 날 받지도 못하고 뭐 예? 발렌타인데이 날 주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는 날. 그게 블랙데이라고 그래요. 야, 다행이다. 블랙데이를 안 끼어서 그런 거. 자, 오늘 뭐, 데이, 뭐,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11월 11일. 네. 11월하고도, 또 11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음악 나갑니다. 인순이 씨. 전에도 인순이 씨 그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특별, 그 대단한 히트곡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인순이 씨는. 그죠? 뭐 조용필 씨나, 아니, 조용필 씨나 뭐, 나훈아 같은 그런 이제 양반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히트곡이 많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 바로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열정과 가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순이 그러면은 뭐 히트곡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밤이면 밤마다. 그리고 뭐 또 뭐 생각나세요? 생각지 않나시죠?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조피디하고 했던 뭐 친구야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어떤 국민적으로 이렇게 히트곡으로 남아 있는 곡은 사실 인순이 씨는 좀 아직 좀 부족합니다. 히트곡 자체로만 보면. 근데 뭐 가창력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대단한 가수입니다. 사실은 그 신인 아이돌 그룹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실력과 연조와 어떤 그 능력을 가진 가수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좀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예. 젊었을 때만 가수하고 나이 먹으면 가수 못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실력과 열정만 있으면 끝까지 가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먹고 살게요, 그러게. 자, 아유. 그 수요일 그러면은요, 일주일이 중간입니다. 월화 수, 딱 중간이잖아요. 목금, 딱 그러니까. 월화 수 중간이고, 목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요일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또 생각하면은, 아, 벌써 일주일이 중간이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 예, 찾아뵙는 훈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겨울로 향해가는 그 중간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래서 잠바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입고 왔는데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옷은요, 가을 외투는 적당하게 가장 좋겠지만은 적당한 것보다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추우면 벗으면 되니까. 근데 얇게 입고 다니다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추운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게 옷차림 입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쁜 병들을 막아줄 수 있는 1차적인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물 좀 많이 마시고 손 많이 씻고 잠 많이 자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영양 섭취 잘하고 사실 다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병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씻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는 게 병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그렇게만 해도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나의 용서에 답하려는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넌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조항조 씨의 거짓말. 마음이 짠합니다. 노래를 들었더니. 그죠? 예전에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야, 딴 거 다 해도, 어? 거의, 그 딴 따라는 하지 마. 정말 그 배고프고 고생 많이 한다. 어? 딴따라 할 거면, 어? 나가버려! 그러면서 막 기타 부시고 막 이랬던 옛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음악 하면서 하는 그 삶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배고프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응? 딴따라하지 마라, 딴따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뭐 자기 자식이 음악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음악을 하는 그 삶이 그만큼 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인데. 요즘 주위에 어떤 가수분들 이렇게 보면요. 참 요즘같이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위에 CD 가게 다 없어졌죠. CD 파는 가게. 예전에는 정말 골목 하나에 하나씩은 다 CD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많던 CD 파는 가게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가수들은 뭐 먹고 살아? CD가 팔려야 가수들이 먹고 살지. 예.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 CD 파는 가게가 다 없어져. 그것도 그렇지만요. 그, 음악을 만들고 불러도 히트 되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죠. 물론 옛날에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그, 가수는 하고 있지만, 히트곡이 없는 가수들은 정말 배고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예. 혹시나 가수의 꿈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은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며칠 전에 가수들 그 모임하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참 그 얘기 들어보면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정말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 노래 들었더니. 거짓말. 조항재 씨의 거짓말 들으셨습니다. 계절이 가을 가면은 이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남자의 계절이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다. 가을 남자, 멋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그 외투 딱 입고. 예? 근데 그, 가을은요, 남자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같은 느낌을 주는 계절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허전하기도 하고, 약간 쓸쓸한 느낌도 들고. 근데도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피어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네. 갑자기 추워지고, 네.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그, 마당 있는 집에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당 있는 집에 사는 분들의, 사는 분들은, 마당에다 그 조경수를 심어놓죠. 그 조경수 심어놓을 때, 그, 소나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마당 조경수 심어놓을 때, 그, 화렵수 같은 게 이파리 떨어지는 거 심어놓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답니다. 마당에 있는 나뭇잎이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면 맨날 보니까 막 매일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소나무를 추천하는 이유가 소나무는 그 뭐 그 이파리 떨어지는 낙엽송 같은 거 말고요. 그냥 우리나라 진짜 소나무. 그런 거는 이제 뭐 사시사철 안 떨어지잖아요. 그 소나무 잎이. 예, 그러니까 그 조경수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뭇잎 같은 거 이제 떨어지는 나무는 굉장히 마음 상심하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당에다가 나무 심을 일이 나중에라도 생기게 되면은 소나무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사실 때 그 불법 유통된 소나무 사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사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 참 세상이 험해져도 험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소나무를 다 훔쳐다 파는 세상이 됐으니까. 자, 예.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절,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떼다가, 배다가 떼가지고는 산이 벌거숭이었었잖아요. 전쟁 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전쟁 때문에도 많이, 우리 강산이 황폐화됐지만은, 그 전쟁 끝나고 이제, 그때는 다 난방을 나무로 하니까는, 이제 인근에 있는 나무들 다 베다 떼갖고 나무가 많이 산이 황폐화됐던 벌써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50년 전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 그 제국주의에서 해방이 된 것도 불과 한 60 70년도 몇 개 안 되네. 60년 전, 그죠?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게 남의 일 같은 거죠. 불과 바로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일인데도 그게 남의 일 같은 거예요. 전쟁 나고, 식민지 시절을 겪고, 네. 자, 우리 강산을 아끼고, 예, 사랑합시다. 자, 조용필 씨 노래 한 곡, 시원한 노래 띄워드릴게요.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뜨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원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진짜 솔직한 심정이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어디 저기 제주도나 한번 넘어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즘에요, 해외여행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오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녀노소 너도 나도 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다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일본들은. 그리고 막 그 심지어는 유치원 야유회도 우리나라로 오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는 비용이면 동남아시아 갔다 온다. 그럼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그만큼 그 해외여행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정말 그 해외여행객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 네. 그죠? 근데 뭐 비행기 그 뭐, 네. 근데 저는 비행기가, 저는 솔직히 비행기 타봤는데 무서워요. 나는. 예. 이상하게, 뭐, 다른 거는 전혀 안 무서운데 비행기는 이상하게 무서워요. 많이 안 타봐서 그런가? 예. 이상하게 비행기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딱 특기나 이렇게 뜨고 내리고 이럴 때. 이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이상하게 비행기는 무서운 것 같아. 살짝. 근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요, 그 1층에서 2층, 그것도 되게 무서워 막 해요. 이게 막 벌벌벌 떨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이럽니다. 한 1층, 2층 높이 되는 그 높이도. 예?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가 11m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한 10m 정도. 전후로.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꼼짝 못하는 거죠. 특히나 무슨 번지점프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아예 거의 뭐 주저앉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 노래 한 곡 들으니까는 별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저기도 가고 싶고, 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얼마 전에 참 제가 아 그 영광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영광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조기젓이 있더라고. 조기젓, 조기로 젓갈 담근 거. 근데 그게 바로 황석어젓이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조기젓이 황석어젓이라는 걸 몰랐죠. 예. 황석어라고도 그러고 황색이젓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그냥 뭐 조기젓갈 이러면 되지 왜 황석어젓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왜 황색이젓이라고 했을까요? 그 얼마나 그 많습니까? 그 같은 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게. 예. 그 황색이젓, 황석어젓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조기젓이라는 거 몰라요. 황석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황석어랑 물고기가. 알고 봤더니 이게 조기도만요. 조기 새끼를 황석어라고 그러더만요. 참나. 명태 보세요. 명태. 예? 예를 들면 명태 보세요. 명태를 무슨 말로 부릅니까? 황태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에 동태. 그걸 말리면 북어. 그 좀 새끼는 코다리. 네? 세상에 왜 똑같은 물고기를 그렇게 바꿔부르자 말이에요. 헷갈리게. 네, 그거를 자연풍에 반건조시키면 황태. 야, 맛있죠 황태구이. 그러니까 똑같은 생선인데 이름이 수십 개가 돼요. 그거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얘 똑같은 거 보고 이름을 수십 개를 붙여놨으니.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글은 굉장히 쉽대요. 한글 있잖아요. 한글. 한글 배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나라 말은 또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뜻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존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존칭도 많고 또 같은 물건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글은 또 굉장히 쉽다고 그러죠. 글은 금방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를 왜 여러 개 이름을 왜 붙여놓은 겁니까 도대체? 이유 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많고, 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투리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투리라는 게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땅이 넓으면 그 사투리가 뭐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사투리가 되고 뭐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땅이 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유의 사투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재밌어요. 참 보면 그런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제주도 말은 정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사투리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대충 뭐 비슷하게 커버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 습득이 안 됐어요. 제주도 사투리는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예. 여러분들 제주도 사투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참 그 재밌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자, 황석어가 황석어 젓갈, 황색의 젓갈이 그 조기젓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무식한 DJ의 음악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네, 진짜 창피합니다. 오늘따라 음악 소리가 계속 커지네요. 이상하게 왜 이럴까? 네. 음악 소리가 왜 커지는 거야 갑자기? 네. 그 음악 소리가 크고 작고가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예전 음악들보다는 요즘 음악들이 소리가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음악하는 그 음악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마스터링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음악이 커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는 보통 과정이 뭐 이제 작사, 작곡이 이제 끝나면은 뭐 편곡도 끝나면은 녹음이 들어가죠. 이제 악기 녹음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 녹음도 해요. 코러스 녹음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녹음된 그런 이제 녹음된 거를 섞어야죠. 하나의 음악으로 들으려면 그 섞는 작업을 믹싱이라고 하는 거, 믹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섞는다는 거죠. 믹싱, 음악 믹싱. 네, 골고루 잘 섞어요. 듣기 좋게 올릴 건 올리고 줄일 건 줄이고 울리게 하는 거 울리게 하고, 네, 듣기 좋게 잘 다듬어서 섞어요. 믹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향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인데요. 믹싱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듣기 좋게 잘 섞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바로 음반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그 섞어놓은 음악이 전체적으로 날카로운지 아니면 너무 먹먹한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는 좀 소리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그 0dB이라는 그런 그 음악 그 디지털 음악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음이 찌그러지고 이런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까지 음악이 안 찌그러지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이. 그 잘 섞어놓은 거를 나중에 소리를 키워주는 작업. 그게 마스터링 작업입니다. 소리도 키워주면서 전체적으로 색깔도 다듬고 만들어진 색깔을 다듬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면서 소리가 작았다 커졌다 하는 이유가 예전 곡들은 마스터링을 할 때 지금보다는 조금 작게 된 곡들이 많아요. 기술 문제 때문에, 장비 문제 때문에. 근데 요즘에 나온 곡들은 상대적으로 그 소리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까지 커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더 키우면 찌그러지고 그 더 이상 못 키울 때까지 완전하게 키워서 나옵니다. 요즘에는 추세가. 근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음악들과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죠? 다른 음악들보다는 우리 음악이 소리가 커야 더 잘 들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설마 그러겠어? 아이 뭐 소리 크다고 뭐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한계점까지 이제 마스터링을 아주 끝까지 올리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네. 그래도 뭐 아 그래도 이렇게 음악 만들고까지 알려주는 DJ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세하게 그것도 음악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소리를 키운다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DJ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걸 믹싱과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요. 참 그 음악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세상 일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참, 그죠?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뭐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요.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렇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얘긴데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베스트로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돈은 그 순위에도 못 낍니다. 예? 뭐 그거 갈 때 뭐 싸가지고 가고 뭐 어쩔 겁니까? 돈은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기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네. 그것도 자기의 건강.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자기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자기를 챙겨주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죠. 하지만은, 무조건적인 희생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도 중요한 게 어딨어요? 자기 건강보다. 너무나 뭐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뭐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요, 제가 갖고 싶은 거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진 않아요. 근데 1년에 하루는 제가 갖고 싶은 거 삽니다. 제 생일날 저한테 선물해 주려고요. 그날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사요. 좀 비싸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에게 예, 상을 줄 게 있으면 상 주고 또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자기죠. 자기.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희생하는 엄마들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엄마들도 정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시간을 좀 가지시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한번 먹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조금 더 자기를 좀 챙기는 시간을 좀 너무 챙겨도 안 되지만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참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이어 드릴게요. 이 노래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민요라고 그러지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슨 이 노래야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우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한 주까지, 한 주 만날 때까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냐면,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해 주실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까지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과음도 하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요. 재미있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는 소리 하루하루 지나가는 소리 변함없이 들리는 소리 이제는 다 묻는 소리 취한 사람 젓가락 소리 아쉬운 밤 깊어만 가는 소리 빌딩가에 다이프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모두가 바쁜 그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차 한 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후니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